보지 말아요.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.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. 이 생명 이제 저물어요.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. 넓진 구름과 언덕으로 나를 데려가줘요.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. 그대의 별들도